재중초선인 정연합회가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채택된 호소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재중조선인 정연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 호소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 통일의 결정적 돌파구를 열어나가려는 민족인 염원을 반영한 애국애족의 호소로 간주하며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재중조선인 정연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이 22일 자주통일노선과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이런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